설명 말아요. 난 그대 알아요. 한때는 꿈에 찾아들기도 했죠. 좋았죠. 내 마음이 한때는 꿈에 한 번은 그날 서로가 마냥 들떠 했었죠. 하지만 이렇게 나만 홀로 남아 한때는 꿈에 우리가